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 마냥 폭풍초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여 보라, 원수님 모시오 찬란한 조선의 여명을. 말말을 탄 기세로 단숨에 비약하여 사회주의 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자리업자당의 창조대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로에 진군가인 양 방역있게 울려가는 가요 전진하는 사회주의. 붉게 속에서 감춰리 달려대듯이 시련 속에서 우린 또 강해지려라. 그때의 당을 따라 만나는 기교 사랑찬 행동의 진심은 해. 우린 멈춰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버린다. 우린 폭풍 치면 나간다. 그러면 도로스러 올페의 우리 당을 따라 만난을 이겨내며 자랑찬 행로 위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조국의 옥센 기상이 안겨오고 새기면 새길수록 밝아오는 사회주의 강국의 여명과 더불어 더 높이 솟구치 오를 백두산 대국의 휘양한 내일에 대한 환희와 격정으로 가슴 벅차오릅니다. 당 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라는 절대불변의 신념. 백두산 대국을 온 누리의 빛내일 불타는 애국 충정을 안고 새로운 말리마 속도를 창조하며 전화를 들었다 놓는 또 하나의 장키한 승전 포성을 높이올린 우리의 천만 군민. 바로 한해전 세계는 적대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대결 소동이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심장이고 운명인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는 대로 총집중되고 있던 속에서도 자력자강으로 려명골이 건설 착공의 첫삽을 힘있게 박은 조선을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려명골이 건설을 두고 적들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린총을 돋고 쏘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제재와 핵전쟁 서동, 려명고리 건설 불가능이라는 온갖 녹두리를 휴지장처럼 뭉구려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고 자력제강의 건설대전의 포성을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울렸습니다. 해방 후 기상관측 이래 처음 보는 돌풍과 무더기비로 인한 대재앙을 가시기 위해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한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도 치러야 했지만 려명고리는 단 9개월 동안의 신화적인 건설 속도로 일떠섰던 것입니다. 한마음 뭉쳐 못 넘은 사랑이 없고 한끝이 헤어 못 이기 폭풍이 없네. 문제가 당근이 있고 계절을 떨쳐 일신의 대로 소복에 신념도 했대. 우린 멈춰 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버린다. 우린 폭풍 치면 나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고 위대한 당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진군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전리,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 사회주의 강국을 보란듯이 일도세워가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눈앞에 안겨옵니다. 조국 보이의 노래를 합창하며 건축물들의 기초를 파고 사회주의 조국 존엄 사수의 성벽을 쌓는 심정으로 한층 한층 골조를 올려온 인민군 군인들과 불가능을 모르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정신과 기지를 매일 매시각 따라 배우며 자력제강의 창조대전으로 날과 달을 이어온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 모습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고동친 것은 모든 창조물들을 단 하나의 사소한 부족점 0.001mm의 편차도 없이 더욱 훌륭히 완성하여 인민들에게 넘겨주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일도선 창조물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만을 안아오는 조선의 기상이 어떤 것인지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자는 이것이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그처럼 끈질기고 악랄한 반공화국 책동 속에서도 또다시 세계를 올려는 대승리를 거둔 우리의 군인들과 건설자들. 아니, 경례하는 원수님의 결심을 완강한 실천으로 받들 줄 아는 위대한 인민의 힘이 바로 려명고리를 현대 건축고리의 번복이 표준으로 노동당 시대의 선경으로 일도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체를 향기 날리며 나가는 우리 사회주의의 강군을 일도세워 그렇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탁월한 용도가 있기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 침노를 따라 폭풍로 쳐나가는 우리의 존재를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불변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광풍이 불어쳐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오직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만 내달릴 것이며 경례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따라 조선혁명의 찬란한 요명을 반드시 앞당겨 맞이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승리의